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햇살처럼 이미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손길 나를 붙드네 햇살처럼 따스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달빛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빛처럼 다정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봄날처럼 님이 오시네 꽃등 들고 가리라 님의 이름 함께 부르네 봄날처럼 설레이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처럼 님이 오시네 님을 따라가리라 흐린 마음 모두 여의고 님을 따라가오리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햇살처럼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손길 나를 곧들에 햇살처럼 따스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미소 나를 감싸네 달빛처럼 다정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햇살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손길 나를 붙드네 햇살처럼 따스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미소 나를 감싸네 달빛처럼 다정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Bye.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햇살처럼 이미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햇살처럼 따스하네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빛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미소 나를 감싸네 달빛처럼 다정하네 아미타부 아멘.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햇살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햇살처럼 따스하네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빛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미소 나를 감싸네 달빛처럼 다정하네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봄날처럼 오시네 꽃등 들고 가리라 님의 이름 함께 부르네 봄날처럼 설레이네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담비처럼 님이 오시네 님을 따라가리라 마음 모두 여의고 님을 따라가오리다 아미타부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아미타부 아미타부